대중조선인 정연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이 5월 19일 온결이란 신신들 없이 조국 통일의 최후 승리를 향한 정권격전에 심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이런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은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한 가장 광명정대한 통일 대강으로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